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its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its side. From 광주한 것이 이게 틈나 중장 스위거든 내 할름 누런 액땅 바이올스의 맛집 정말 빡가 워커홀릭 맨 내게 밤샘에 성장한 케이스 내 키는 춤으로 먹여 I'm okay 큰 빈정들을 가는 뱀 꿈을 들어가는 내 리듬들을 먹었을 때 Popping, rocking, hopping, touching, touching, flashing, flashing, whoa 하지만 일같이 한시 바삐 다시 난 위헌을 오 내 나를 채축해 담그는 트로피의 인생의 배팅에 처음 나의 curse Oh when the twin 이제 나만의 girl with Becky G on the side everyday I live Ninguna esta mujer tiene flow que tiene Becky Latinoamericana soy de aquí Carita de santa pero friki ¿Quién me va a decir? Si ya todo lo vi Donde yo nací No pensaban que una mujer iba a sobresalir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Look back at it like camera action. Definitivamente la mejor de la escena. When on the street we got the people reacting. La gente que critica simplemente me da pena. Just bring it out.